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우의 고전 종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의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로 높이 모신 25돌, 경의하는 운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로 높이 모신 5돌, 항일의 요성룡 김정숙 동지의 탄생 99돌세 즈음에서 스웨디의 스톡홀름 벨링비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발행 시기, 최근 스톡홀름에서 진행되었습니다.